Are you ready for this? One, two, three. Let's go. 아 이란 나 이란 나라리요 아 이란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가 났네 아리랑 우우 아라리가 났네 날 사려간 거라 날 사려간 거라 모종한 우리 님만 날 사려간 거라 아리아리랑 스 미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이랑 우우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스 미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꽃본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발병난다 밤만 년 지켜왔지 금지와 자부심 모든 거 이겨왔지 꺾인 적 없어 한 번도 한 번 큰 걸음 시작한 여기 뜨거운 해가 떠오르는 밝은 땅 아리아리